가지 호미자루 벗을 삼아 화전밭 일구시고 크게 살던 어머니 땀에 찌든 삼배접삼 키워입고 사르시다 손쪽 새울음 따라 하늘 가신 어머니 한밤을 지샙니다 평생 무진간한 참아내신 어머니 차나깨나 차시기해 신령님전 빌고 빌며 학처럼 선녀처럼 살다 가신 어머니